give you some. 특별하게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. 겁낼 필요 없어 knock on my heaven's door. 난 여기서 기다릴게 문 뒤에 있어. Baby I just wanna give you some. 아름답게 준비했어 너를 위해서. 딴 건 필요 없어 knock on my heaven's door. 원하는 건 뭐든지 여기 다 있어. 어제와 같이 너랑 놀고 싶어. 너에게 서서히 꽂히길 원해. 내 사랑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내 본 적 없어 baby. 난 너를 원해. Knocking on my heaven's door. 여대때처럼 염원했지 영원한 모든 범주를 넘어서 Feel freedom 서포를 캐락고 타락에서 벗어나 꿈을 키웠어. 넌 영적인 made real living so yeah. I just wanna give you some life 안 그 느낌 그대로 go up 하이니 맘 편히 더 온전히 맡겨둬 내가 깎여둬 둘의 온기를 맞닦여둬 널 핍박에서 보호해. So knocking on my heaven's door yeah. 원하니 paradise 남김없이 내게 줄 거야 다 준비됐어 이전보다 tight 나 make a man more life. 어제와 같이 너랑 놀고 싶어. 너에게 서서히 꽂히길 원해. 날 사랑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내본 적 없어 baby. 난 너를 원해. Knocking on my heaven's door. 지금 네 느낌을 어떻게 변할 수가 있죠. Knocking on my heaven's door.